Sometimes you 나의 꿈속에 깊게 번져진 눈길처럼 Sometimes you 잠시 무뎌졌던 사랑을 다시 내게서 느끼면 우울한 나의 하루에도 빛이 숨소리